상관없어 내 옆에 그대인걸 기다려. 다시는 절 내 것이라고 부르지 마세요. 하면 내 사람이라 부를까? 너를 보며 웃잖아, 두 눈이 말하잖아. 듣고 있나요 내 마음을 보고 있나요 내 눈물을 이 세상에 하나 오로지 단 하나 난 너여야만 하는데 자꾸 내게서 도망치나요 왜 자꾸 내게서 멀어지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내 손을 잡아줘요 날 사랑한다면 미치게 하루를 살아보고 자리 채워본다. 가끔 보고 싶어 견디기 쉬면서 원하고 원해요.

가슴 속에 묻은 채 여전히 떠올라서 혼자 살아갈 수도 없게 아직 날 괴롭히네. Oh,

가슴이 또 설레요. 싶은 단 한 사람 날 떠나지 말아요 가끔은 알 수 없는 미래라 해도 날 믿고 기다려줄래요 먼 나만의 그대여 내겐 전부라는 말 고백한 적이 있었나요 떠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너무 많은데 이대로 난 떠나가지 마세요 그대이기 때문에 난 정말 그대였기 때문에 난 이대로는 난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대뿐이죠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헬로 사랑했기 때문에 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난 죽을 만큼 힘드네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이나요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줘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사랑했던 그 사람 겨우 이대로 끝날 거라면 정말 마지막이라면 지금 돌아가 그때로 서로 몰랐던 그때로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그때로 서로 몰랐던 그때로 너무 늦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리면 네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나

방법이 없진 않죠. 처음부터 그대였죠.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. 잘 가요. 단 한 번에 스침해도 내 눈빛이 말을 하죠. 바람처럼 스쳐가는